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몇 가지 느끼는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참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제가 매번 느낍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공부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성경적 상식에 얽매여서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해왔구나 그러면서 저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번에 제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공부할 때마다 정말 성경은 정확하고 신구약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러한 내용들,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또 하나의 주제, 복음이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내가 참 위대한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논문과 설교와 여러 가지 주석들과 책들을 참고하면서 그들의 사상들을 섭렵하고 조합해가면서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설교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요. 예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참 좋은 예화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예화를 뭘로 할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 꼬박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적절한 예화가 뭘까?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알면 알게 될수록 또 깊이 알수록 인간이 겪고 경험하는 이 예화가 상당히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성경과 반하고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예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예화를 사용하고 함부로 성경에 빗대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사용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성경을 오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아시죠? 또 록펠러 아시죠?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알려져 있는 예화들은요 상당 부분 오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면의 모습을 찾아보면요 실제로는 그 예화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히려 예화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화를 참 잘 사용해야겠다. 제가 예화를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예화보다는 성경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들의 간 메시지보다는 목사님들이 했던 예화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방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게 예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성경만 갖고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길 원해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30분이나 35분 내에 이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현대인들이 졸지 않거든요. 최소한 30분 내에 최대한의 엑기스를 뽑아서 하려고 하는데 늘 드는 생각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전달한다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베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의미를 나눴는데 제가 2주 동안 공부한 내용에 비해서는 그게 너무나 짧은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신구약을 좀 더 연결하면서 제가 이해했던 통괄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 읽으시면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이게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왔던 그 복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앞으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여러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정말 큽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총회 또는 회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중에 어디로 발전되냐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그 야곱을 통해서 나타날 열두 지파, 이스라엘이 그 광대하게 또 위대하게 성장해 나갈 열두 지파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에서는 이 칼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칼이라는 단어, 구약의 이 여러 민족, 열두 지파, 이스라엘로 발전됐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발전되면서 이게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교회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칼과 에클레시아의 의미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열두 지파인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의 단어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언약의 축복의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축복의 메시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대단한 민족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야 라는 그 축복은요, 이스라엘 전역에게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게 흘러갔던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불,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게 신약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재앙들이 끝나고 계시록 21장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딱 하고 버텨져 있는 거죠. 그것을 묘사한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 높은 성과 이 성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열두 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열두 문이 뭐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열두 문이 있는데 그 열두 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세 문씩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에는 성곽벽에는 그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열두 문이 있고 이번에 열두 기초석이 있는 거죠. 그 열두 기초석 위에 무엇이 써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이미지를 그립시다. 높은 성벽이 있는데 거기 열두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세 문으로. 세 문씩 있는데 거기에는 문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에는 또 열두 기초석이 밑에 깔려있는데 그 열두 기초석에는 어린 양이 열두 사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딱 박혀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하나 이해할 때 계시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666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666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바코드나 베리칩을 해서 이마에 박히고 손에 박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베리칩이나 바코드 받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상징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노예들이 그 짐승의 표처럼 그 손목이나 이마에 그런 표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666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에 들어가는 그들의 이마에는, 천국 백성에 들어가는 이마, 성도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만 666이 써 있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마에는 그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4장 1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666, 짐승의 수, 세상의 수, 사단의 수, 그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충분히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21장 이 12문, 12기초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10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할까요? 10이라는 숫자는 철저히 교회나 성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 어떤 것이죠? 열두 지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 뭐죠? 열두 제자로 대변되는 그 성도,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룟유다가 빈자리 11명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굳이 들어와서 그 열두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 12, 구약의 열두 지파, 그리고 신약의 열두 제자, 이렇게 합쳐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변되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계시록 21장에 열두 문, 열두 기초석, 즉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교회를 이루고 이들이 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존재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4만 4천의 그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서는 또 일부 그 다른 종파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14만 3,999명만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져야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그 14만 4천 명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저히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당시 이것을 문자화시킬 수 없는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 아주 암시하며 이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썼던 그런 묵시문학 속에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믿는 사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시대에 14만 4천을 얘기하면 아 이것은 성도라고 그때 고대 사람들은 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 것이죠. 12 곱하기 12 뭡니까? 12 사도 12 지파 그리고 곱하기 1000 뭐죠? 당시 1000은 그때 당시에 많다라는 많음의 숫자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 아래에 올라간 것이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구약의 12지파, 12사도로 대변되는 교회,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많은 무리, 이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듯 신구약의 교회를 설명하고 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28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야곱은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이라 부른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장소를 그 야곱은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지구라트를 쌓으면서 신전을 쌓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단을 쫙 만들어서 신께 나아가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수메르어로는 카딘길라라는 이 말을 이 바벨로니아로 번역한 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이 수메르어 카딘길라라는 말이 이 뜻이 신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하늘의 문 이것과 바벨이 가지고 있는 그 어원 신의 문 이것은 같은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이 바벨과 같은 정확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군요. 신의 문이군요라는 그 바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야곱은 그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왔던 그 수많은 노력들, 그가 거짓말을 행하고 그가 거짓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 아버지도 속이면서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 많은 노력들이 신을 만나는 바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는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정한 바벨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바벨이 아니라 진짜 바벨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사닥다리가 임한 이곳이 하나님의 베델, 바로 이것이 바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닥다리를 얘기하시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들을 얘기하시면서 딱 한 단어만 바꾼다고 얘기했죠. 뭘 바꿨습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바꿨다고요. 그 사닥다리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교체시키면서 그 사다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신약적으로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베델, 진정한 바벨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덕이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자들이 열두 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자들이 열두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그 12 안에 들어와서 13만 4천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구약의 모든 성도 교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문이니라고 하면서 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꼴은 헬라어로 노메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료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가게 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그 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1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신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베델의 의미와 똑같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베델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집사 되고 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직분자 되고 목자 되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델에 찾아오신 사닥다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인 그 원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어서 천국 시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666이 지배하고 이 세상의 이기와 세상의 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편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원리? 하늘의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하늘의 원리, 천국 시민의 원리, 그 천국 백성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 하지 않던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원수라고요.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시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닥다리,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양의 문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제가 느헤미야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3장 1절. 느헤미야서 3장 1절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죠. 그때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벽에는 열 가지 문이 있습니다. 뭐 분문, 또 어문, 뭐 여러 가지 그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의 그 시작을 양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아니라 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제일 먼저 시작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양문을 건축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은 다른 사람들이 건축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와 굉장히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이 양문을 건축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목공들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 양문을 건축하고 나서 어떤 표현이 있죠? 그 뒤에 성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요, 우리가 건축했다 또는 쌓았다 또는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이 양문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성별했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성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카다시란 말인데 이것은 거룩하다 또는 봉헌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완성되자마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양문의 용도가 또 의미가 있어요. 용도는 뭐냐면 이 양문을 지나면 양문이 완성되잖아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문이 완성되면 양문을 지나면 바로 양문 앞에 제단이 나오고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나오고요. 그 제단을 지나면 바로 그 앞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그 제단과 성전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가까운 문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러한 문이라는 것이죠. 용도가 뭘까요? 양문은 말 그대로 뭐가 통과하는 문이죠?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지나가서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한 거죠. 제물을 바쳐서 성전에 뭐 합니까? 제사장들이 들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양문이 존재하는 것이죠. 양의 문은 제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문을 제일 먼저 만들고 제사장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 없죠.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꼭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문을 꼭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그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과하여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베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바벨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과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베델, 바벨, 이 양의 문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죠.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베델에 이를 수 있고 바벨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교묘한 사상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요,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파했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펠라기우스적 사상은 뭐냐면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무엇입니까? 베델, 바벨. 그래서 정확한 뜻은 뭐죠? 인간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델이고 그게 사닥다리고 그게 양의 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바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상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철저히 훼파됩니다. 이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그 또다시 몇 세기가 지나서 반펠라기우스라는 사상이 또 등장합니다. 이 반펠라기우스는 뭐냐면 펠라기우스를 따라가지 않지만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도 교묘하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인간은 단지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게 나아갈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회생 가능한 존재임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는 일어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주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노력해서 합작품을 만들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리와 사상은요.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는 결코 착한 일,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베델의 사상이고 사닥다리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착한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라고 질문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일은 착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공덕을 쌓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선행과 많은 좋은 일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착한 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선한 일, 그것은 오직 어떤 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병들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죽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었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고. 이게 헬라어로 현재 분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그냥 죽어가는 존재도 아니고요. 죽어갈 존재도 아니고요. 죽을락 말락하는 존재도 아니고요. 어떤 존재다?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헬라어로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병든 존재도 아니고 죽을락 말락하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존재는 철저히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능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절대 신의 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절대 양의 문을 통과할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양의 문으로 오시고 그 베델로 오시고 그 하늘 사닥다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베델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델과 바벨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요. 구원받아서 내가 참 기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괴롭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 즐겁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다 그러면요. 그럼 바벨탑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신의 문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찾고 있다고요. 성경은 말하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